that's not how we do it. Lolly, lolly, lollipop, oh, nom, nom, yeah, lollipop. Lolly, lolly, lollipop, oh, lollipop, pop. Lolly, lolly, lollipop, boy, nom, nom, yeah, lollipop. Lolly, lolly, lollipop, oh, lollipop, pop. 막대 사창보다 더 자꾸만 내 맘은 터지듯 단타이너마이트 난 가끔한 남자 T.O.P. 내 사랑 bling bling like LED. 그땐 딱 내 스타일이야. Come on. 내가 바라던 그게 너야 그냥 이대로 너와